보이지도 않은 척해봐도 기다린단 걸 애써 웃어보는 눈가에 묻은 슬픔 내가 어쩔 수 없단 걸 느낄 수 있어 괜찮아 미안하단 말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아냐 됐다 그냥 네 맘 편하면 들어줄게 네 남자 아니지 날 조금만 지켜봐 수 없단 걸 느낄 수 있어